현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현대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하는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저도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더 많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라고 설교한 적이 많았나.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섬김과 그 신앙의 한계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고 하면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라고 하면 그게 잘 될까요? 전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지속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명령.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자, 증인의 삶을 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증인이 되라 그 앞에 자세히 보면 단서가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내주하면, 오늘 불교와 빗대어 이야기하면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알면, 너희가 성령이 누군지 알면, 그런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러면 증인 되어야 되겠다, 명령을 따라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되리라. 하나님을 알면 의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할 때는 그건 의무적인 것에 대해요. 율법적인 게 돼요. 나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지만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합니다. 그건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 그전에 자기가 누리던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 좋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젊은 일들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좋은 것조차도 그 예수님 앞에서는 빛이 바랜다는 거예요. 썩어 냄새 나는 배설물과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명령을 따른다고 세상 것들은 배설물이라 배설물로 여겨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었지만 그와 관련된 일화들은 우리들에게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망해가는 애플을 맡았을 때에 어떻게 이 애플을 다시 살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이 사람이 애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펩시의 존 스컬리 회장이었습니다. 존 스컬리 회장은 그 당시에 아무도 넘보지 않았던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던 코카콜라를 제치고 매출에서 펩시를 세계 1위 자리에 올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잡스는 존 스컬리에게 애플을 맡아달라고 제의를 했지만 당시 펩시와 애플은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차이가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존 스컬리가 펩시의 회장 자리를 마다하고 작은 애플 회사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몇 번 제의했지만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잡스는 존 스컬리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존 스컬리에게 한 제안은 이것입니다.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꿔놓을 기회를 갖고 싶습니까? 많은 연봉을 제의했지만 꿈쩍도 안 하던 존 스컬리가 이 말에 넘어온 거예요.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끝낼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을 바꿀 기회를 갖고 싶으냐? 존 스컬리는 펩시 회장직을 마다하고 애플로 가서 애플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존 스컬리가 애플과 스티브 잡스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을 때에 펩시에서 주어지는 그 보장된 미래와 부를 마다하고 애플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강요하지 않더라도 해라 해라고 애글복글하지 않더라도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뭐 내어놓을 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물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교회 다니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일들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려주면 존 스컬리가 펩시를 마다하고 애플로 갔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해도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로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아직 내가 아는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이 지금 삐까삐까 저울질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제는 이 저울질조차도 안 되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울질되고 세상의 사랑에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 하나님을 그만큼 빙산의 일각만큼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1차적인 의미는 이런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지만 그 지식적인 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들 속에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 영생, 예수님은 좀 엉뚱하게 이 영생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아는 영생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키와 그 사람의 뭐 신넘버라든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올해가 제가 결혼한 지 19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19주년이 되니까 이제 아내를 좀 안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누군가와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어떻게 영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영생이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지 않지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에는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해서 우주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로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일부분,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나중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1차적인 측면에서 그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이런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들의 이 죄를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를 묵과하자니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위배되고 인간들을 벌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위배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해결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인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그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의지, 반드시 이 우주의 공의를 신하다고 말겠다는,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이 공의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심판과 징벌, 모든 이 인류의 죄에 대한 그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방탕하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짓죠. 자,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의 것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뒤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대신 받은 그 징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죄책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입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죄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지셨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죠.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태어나지 않을 후손이 지을 죄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겁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많은 죄를 지을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공의는 심판이죠. 여러분,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에 나오는 심판은 최후 심판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심판조차도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까 했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약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가 있다 그랬죠.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죄에 대한 공의는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떨까요? 이 사랑 십자가에서 끝이 났을까요? 이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이제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이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 젊은 남녀들 뭐 네가 없으면 중리산이 하다가 금방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고 남자 쉽게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이 변합니다. 우리는 뭐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쉽게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에 한 번만 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천년에 한 번, 아니 만년에 한 번만 변함이 있으면 우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이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 저 녀석은 보니까 구원해 놓으면 똑바로 살 것 같아서 좀 자질이 있고 좀 그 속에 거룩한 의의 그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구원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정도가 아니라 10절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십니까? 철저히 죄에 쩔어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십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하루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짜증과 화남들, 비판과 이런 온갖 죄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철저히 죄에 쩔어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 마땅하다고 여기는 천인 공로할 죄인이 있다고 합시다.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그런 살인자들의 기사가 뜨면 많은 사람들이 총알이 아깝다느니 왜 세금으로 그들을 감옥에 가둬서 우리가 먹여 살려주고 하느냐 바로 죽여라. 이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흉측한 범죄자를 두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욕하고 죽이라고 할 때에 그에게 긍휼과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최후의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 범죄자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를 낳은 어머니는 그 아들이 회복되고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갖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이런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흉측한 범죄자 아들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냥 아들도 아니고 갓 태어난 젖먹는 자식을 어느 부모가 그 갓 태어난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어미는 그 자녀를 피치 못해서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나의 영적인 자녀인 너희들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흉악한 죄를 짓더라도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맘 놓고 죄 지어도 됩니까? 이런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 나쁘게 이용하는 무리가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 구원파 이단이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 왜곡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우리는 죄 지어도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매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 사랑의 매는 심판이 아니고 징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진멸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혹은 이방 민족을 치라고 했을 때에 잔인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잔인할 정도로 남녀노소 그곳에 있는 모든 짐승조차도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진멸입니다. 완전히 죽여놓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고 패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팰 때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으라고 패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에 급소만 골라서 혼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요 녀석 맛 좀 봐라 하고 딱 급소만 골라가지고 탁탁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급소를 피해서 때리죠. 소리는 크게 날지 몰라도 휴유증이 없는 살 있는 곳, 큰 데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부모 중에는 가끔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또한 육신의 부모는 사랑의 매를 때리지만 이 강약 조절을 못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아들의 뼈를 부러뜨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 살 있는 데를 때렸는데 우리 성민이가 피한다고 피하다가 이 뼈를 맞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이 육신의 아비는 사랑의 매를 떨어서 약한 부분을 때리지만 강약 조절이나 또 이걸 잘못해서 심한 상처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고통 느낄 정도, 감당할 정도만 딱 사랑의 매를 드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강약 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정신 차릴 만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우리 성민이 또래의 아들을 가진 부모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요즘 이 아들들, 자녀들이 사는 거 보면 너무 무질서하고 개념 없고 정신없이 사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부모를 떠나서 혼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부모가 깨어야 일어나고 자기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친구의 차원이 아닌 그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군대를 보내야겠다. 여기서 시민권을 따면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군대 한번 갔다 오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군대가 좀 고통스럽지요? 힘든 곳이지요? 근데 왜 그 힘든 곳을 부모가 굳이 보내려고 합니까? 부모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할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징벌하고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큼 정신 차릴 만큼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없어야 돼요. 내가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이 공의의 하나님을 너무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호세아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그 장녀 출신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장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데리고 와서 삽니다. 자녀도 3명인가 4명 낳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결혼하고도 그 끔찍한 그런 곳에서 구해내줬으면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전 버릇을 못 버리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가출을 해서 또 몸을 팔고 술집에서 그런 난잡한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는 또 가서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걸 반복합니다. 왜 호세아의 이런 부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호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오늘날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데 계속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일탈 그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더럽혀지고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영혼, 이게 고멜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고멜을 누가 또 다시 데리고 사는 신랑이 어디 있어, 남편이 어디 있어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고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 때는 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같지만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내 영혼을 마구마구 세상에 내어주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오. 날마다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하고 사랑을 나누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고멜과 같은 큰 상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알 때 여러분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해 주신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니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면 다른 거 억지로 세상 다 끊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알면 그건 저절로 배설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제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